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흰눈이 내리는 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미송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는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된 노래로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혼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오보이 장군님의 인자신 모습을 하얀 은빛 세계의 정서로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오보이 장군님의 우주와도 같이 넓고 깊은 사색의 세계, 인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간결하면서도 소중성이 강한 시어들로 진실하게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숭엄하면서도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노래의 손율은 가사의 종소적 내용에 맞게 심한 굴곡이 없이 유순하고 통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노래의 감정 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손율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리용되고 있는 반복의 수법과 가사의 운율에 맞게 후반부를 축소시킨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색의 세계를 더욱 숭고한 정서로 그려내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가요 흰눈이 내리는 데는 오보이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끝없는 인민 사랑의 무한한 사색의 세계를 서박하면서도 진실한 시음악적 온으로 형상하고 있는 것을 알려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곡으로 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산의 흰 눈이 내려앉아 은빛에게 펼칠 주하시니 다음 순서로 노래 인민은 부른의 친근한 그 이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우종희 작곡인 가요 인민은 부른의 친근한 그 이름은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저곡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흉룡 위협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끝없이 칭송하고 흠모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 감정을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인 화폭에 담아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불철주야 무너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부강 본용할 조국의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려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민의 한없는 그리움의 정과 친근감을 진실하면서도 꾸밈없는 시료로 깊이 있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가요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우리 민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흠모의 감정에 꼭 어울리는 매혹적인 선율을 창조했습니다. 4분의 4박자 솔대조인 가요의 선율에서는 줌소리표와 이강음적인 리듬이 결합된 특색 있는 리듬트로 선율 형상의 개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가요 인민은 부른의 친근한 그 이름은 낮이나 밤이나 오로지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기적을 창조해 나아가는 천만 군민의 심장 속에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며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나라 은금이 강산 화창한 방방곡곡이 은혜론 그 손길 우리여 꽃피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넘치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정답게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창조의 열정 넘치 우리의 위훈 속에 진군의 노래로 울리는 친근한 그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